도이칠란드 반제위원단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 남조선 합동군사 연습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 행정부가 조선에 대한 온갖 군사적 도발 책동을 당장 중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